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적은 또 내일 아침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오데사 항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과 일본, 끝없이 싸우는 유고의 보스니아, 세르비아. 세상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지금 현재 꼴도 보기 싫을 만큼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루라도 안 보면 안달이 날 만큼 좋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세상 사는 돌고 돕니다. 영화 비지터 중에서 블라를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지난 1월에 잡혔다가 집행유예로 나오는 마산의 성규 선배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아직도 빵에서 고생 중인 상경 선배에게는 금년 8월에는 꼭 특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물 한 잔 떠놓고 기다린다고 전해주세요 하면서 대구남구 대명호동의 김유영 씨 엽서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그분들에게 또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오늘 제가 첫머리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나중에 변질된다는, 변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마 새로운 세상이 좀 더 좋은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말씀을 꼭 김유영 씨에게 드리고 싶어요. 비지터도 그런 영화였죠. 세상에 귀족과 하인이 현대에 와서는 전혀 다른 위치로 쓰는데요. 거기서 그 귀족과 하인의 그 계급적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난 것 같아요. 하인은 그 민주적인 사회에서 계속 남아 살고 싶어 하고, 귀족은 계속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그런 것만 봐도 그 역사의 그 발전 같은 것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여하튼 학교에는 벚꽃이 가득하고, 봄이 이제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서 곧 머리 꼭대기를 넘기고 더위를 몰고 올지도 모르겠다는 그 김유영 씨의 엽서를 받으니까요. 기분이 아주 좋은데요. 정말 복사꽃 좋은 곳, 계곡 물소리가 시원한 지리산이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경주라도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광주 서구 백운동의 조봉민 씨 신청곡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 5동의 나윤주군. 윤주라는 이름은 제 동생 이름이랑도 똑같은데 이분은 남자네요. 자, 나윤주군 준비됐습니까? 녹음요. 딕 트레이시 중에서 타미 페이지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Blue Night.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조. 감동과 화제를 몰고 온 서경선 스님의 첫 번째 에세이. 여보게, 저 순간 때 뭘 가지고 가지? 이제 또다시 만나는 서경선 스님의 두 번째 에세이. 여보게, 이 땅에 다시 오려나? 그리운 사람 있다면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의 영화와 In the name of the father. 94년도 아카데미상 7개 부문 후보자 In the name of the father. U2의 보노와 지레드 오커너의 음악으로 만나세요. 폴리그램.

서울 성동구 하왕 2동의 박형희 학생. 황금 같은 주말을 강아지 응아처럼 보냈다고요? 벌써 주말을 망쳐버렸다는 편지를 경희 학생으로부터 두 통이나 받았는데요. 이번 주말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띄워드린 음악 잘 들으셨어요? 주라기 공원의 테마, 존 윌리엄스의 음악이었습니다. 영화는 사회현상의 단면을 드러내는 하나의 거울이 되죠. 다른 여러가지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지만요. 특히 영화는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또 영화의 흥행 기록 역시 그 사회와 그 시대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되고요. 왜냐하면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은 그 영화가 상영되던 그 당시에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정확하게 알아맞은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흥행은 영화의 변화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흥행 수입을 올린 영화는 무엇일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벌써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바로 그 영화. 좀 전에 음악을 들으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주라기 공원입니다. 작년 6월 첫째 주 금요일에 개봉돼서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4억 4,300만 달러 이상의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세계 흥행은 뭐 8억 6천만 달러가 넘고요. 그리고도 이 영화의 흥행 수입은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주라기 공원을 상영하는 극장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이 공룡들의 동무대 언제쯤 끝이 날지 알 수 없는데요. 이렇게 6,500만 년 전에 사라진 공룡을 1993년에 완벽하게 되살려놓은 조물주는 바로 ILM의 첨단 컴퓨터였죠. 이 ILM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조지 루카스 감독입니다. 스타워즈를 만든 바로 그 감독인데요. 조지 루카스의 꿈은 살아있는 배우가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는 영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정말 배우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룡처럼 컴퓨터 그래픽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람이 아닌 배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릴린 몬로와 톰 크루즈, 제임스 딘과 줄리아 로버츠, 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커플들이 주연하는 영화를 볼 날도 뭐 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머지않아서 누구든지 사진 한 장만 있으면 그 사진을 움직이는 영상으로 재현해낼 수 있는 단계까지 컴퓨터 기술이 그렇게 발달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기 때문이죠. 자, 올여름에 주라기 공원 2편을 보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열광적인 공룡 팬들도 많으실 텐데요. 원래는 이번 여름에 주라기 공원 2편이 개봉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필버그 감독이 쉰들러스 리스트를 만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글쎄요, 어쩌면 앞으로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한 오락 영화는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조금 아쉽죠? 자, 오늘 FM 영화음악은 미국 내 역대 흥행순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알아봅니다. 2위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어떠세요? 하늘을 나는 기분 함께 느끼셨습니까? E.T. 중에서 Flying 띄워드렸습니다. 대구의 박세훈 학생, 그리고 전주 남노송동에서 아주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눈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오이현 학생께 띄워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이 E.T. 미국 영화사상 흥행 2위도 역시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입니다. E.T.의 흥행 수입은 3억 6,7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한 7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요. 82년에 개봉됐는데요. 무려 10년 동안 흥행 1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이렇게 어떤 영화도 쉽게 깰 수 없었던 그런 흥행 기록이었는데 결국은 스필버그 감독 자신의 영화 그 주라기 공원이 깨버린 셈이 됐죠. 이 E.T.는 88년에 출시된 비디오 판매 면에서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무려 1,500만 개가 팔려나갔어요. 또 비디오 대여 횟수도 기록적이고요. 2억 2,500만 번. 엄청나죠? 그런데 이 E.T.에 이어서 미국 흥행 3위를 기록한 영화는 나 홀로 집에입니다. 홈 얼론. 흥행 수입이 2억 8,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2위인 E.T.와 3위인 나홀로 집에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라는 점입니다. 뭐 하지만 꼭 어린이 관객만을 위한 영화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은 별다른 구석이 있죠. 이렇게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관객으로 하는 영화를 키드와 어덜트를 합한 키덜트 무비라고 합니다. 할리우드에서 특별히 이렇게 키덜트 무비가 유행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 문제나 여권 운동, 그 밖에 복잡한 사회적인 이슈를 거느리지 않고 영화를 스무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홈얼론 중에서 트리플러스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약간 계절 감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좋은 노래죠. White Christmas. 전북 1위 부송동의 순애 학생,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강정호 씨, 그러고 개봉 3동의 한우진 씨, 그리고 하이텔의 김동수 씨, 잘 들으셨습니까? 신청곡 띄워드렸어요. Home Alone, 나 홀로 집에 중에서 White Christmas, 드리퍼스의 노래였습니다. 자, 미국 영화 흥행 4위는 어떤 영화일까요? 흥행 4위는 ILM의 조지 루카스가 제작한 스타워즈 3편입니다. 흥행 수입이 2억 6,300만 달러네요. 그리고 5위는요,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 1편인데 이 영화의 흥행 수입은 한 2억 5,100만 달러였고요. 6위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이더스입니다. 2억 4,200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들을 쭉 보니까요,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1위를 차지한 주라기 공원과 2위를 차지한 ET뿐 아니라 이 세 편의 영화도 모두 SFX 영화라는 점입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세계 영화 시장을 본격적으로 장악하기 시작한 시기 역시 이 SFX 영화 기술 발전과 거의 맞물려 있어요. SFX 영화 기술이 헐리우드만큼 발전한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SFX 영화 기술만큼은 헐리우드만이 갖고 있는 독점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제작비를 투자해서 새로운 SFX 영화 기술을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완성된 영화로 엄청난 흥행 수입을 올리는 영화는 사실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침체에 빠졌던 헐리우드이 살아남기 위해서 개발한 일종의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영화들을 우리는 블록버스터라고 부르죠. 미국 영화 흥행 탑10에 오른 영화들. 주라기 공원을 빼고 나면 모두 80년대에 제작된 영화라는 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미국 내의 역대 흥행 순위 중에서 5위를 차지한 영화죠. 배트맨 중에서 배트댄스 띄워드립니다. 오늘은 포세츠의 노래로 들어보죠. Oh, I got a live one here. 욕도 나오네요. 대원고등학교 3학년 신현우 학생, 이 곡 어땠습니까? 프린스가 나왔던가요? 포세츠가 나왔나요? 배드댄스를 오늘은 포세츠의 노래로 띄워드렸습니다. 역대 미국 영화 중에서 흥행 7위는 비버리 힐스 캅 1편입니다. 8위는 스타워즈 2편이고요. 9위는 터미네이터 2편, 10위는 고스트버스터즈 1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조지 루카스가 제작한 스타워즈 2편과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 2편, 또 10위에 오른 이반 라이트만 감독의 고스트버스터즈 1편까지 역시 SFX 영화인데요.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영화 흥행 탑10에 오른 영화 가운데 무려 7편이 공상과학 영화라는 것이에요. 참 이렇게 10편이 대부분 이렇게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색다른 영화는 7위에 오른 미버리 힐스 캅 1편입니다. 이 영화는 흑인 에디 머피가 주연으로 등장해서 무려 2억 3,400만 달러 이상을 벌여들였는데요. 에디 머피는 원래 Saturday Night Live 이 쇼에서 터크 개그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그런 개그맨이었어요. 그러다가 영화에까지 등장하게 됐는데요. 비버리 힐스 캅은 공상과학 영화도 SFX 영화도 아니면서 단지 이 에디 머피의 코믹 연기 하나로 성공한 셈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계기로 해서 Saturday Night 같은 그런 TV쇼에서 인기를 모은 스타들이 차례로 영화에 데뷔하게 됐죠. 자, 비버리 힐스 캅 중에서 XLF 띄워드립니다. 하이텔의 이주한 씨 듣고 계시죠? 영화 비버리 힐스 캅 1편 중에서 XLF 띄워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역대 흥행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 10위 고스버스터즈의 흥행 수입만 보더라도 2억 2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은 영화는 스필버그 감독이 75년에 만든 조스였습니다. 뭐 이 정도면 스필버그를 가리켜서 흥행의 천재라고 하는 이유를 더 이상은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극장이 개봉되는 방식과 흥행 집계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의 개봉관에 입장한 관객수, 이 관객수만 헤아려서 흥행 수입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흥행 성적은 아예 조사도 하지 않는 실정이죠. 또 개봉관에서 영화가 내려진 영화는 재개봉관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재개봉관이라는 것이 없어요. 대신에 한 1700개 내지 2000개에 달하는, 2000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극장이 동시에 개봉을 하고 관객수가 점점 줄어드는 데에 따라서 개봉관 숫자도 차츰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그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없으면 비디오로 출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일정 기간 동안 비디오를 내놓지 않는 홀드백 제도, 그 제도도 없는 셈이 되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흥행 집계 방법은 어떨까? 흥행 집계 방법을 보면요. 입장 요금이 영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객 수로 그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 요금을 모두 더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네요. 70년대 중반까지는 대도시 극장을 샘플로 뽑아서 흥행 집계를 했는데요. 종합 전산망 체제가 도입되면서부터는 전국 극장을 모두 합해서 흥행 집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흥행 수입만 가지고 미국 흥행 탑10에 오른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 만일 관객 숫자로 계산을 해서 본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미국 관객이 가장 많이 본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랍니다. 이 영화가 개봉됐을 당시에 미국 국민의 4분의 1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만일 지금의 극장 입장료로 계산한다면 ET의 흥행 수입과 거의 맞먹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관객수로 계산한 TOP 10 2위는 ET입니다. 그리고 아직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라기 공원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나 ET 사이 어딘가에 자리를 잡지 않을까 아니면 이 두 편의 영화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3위는 이 세 편 중에서 어느 한 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4위가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5위는 스타워즈 1편이고요. 6위는 대부, 7위는 조스, 8위는 엑소시스트, 9위는 홈얼런 나홀로 집에, 10위는 배트맨 1편입니다. 관객수로 따져서도 어딘가 좀 비슷한 데가 있죠. 자, 관객수로 따져서 1위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마 그 경남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에, 그러니까 진주여고에 다니는 맹계선 학생의 아주 좋아하는 선생님, 그 지구과학 선생님인 주태진 선생님도 영화를 아주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영화는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을 위해서 이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타라의 테마, My Own True Love. 오늘은 호세 카레라스가 부릅니다. 타이틀의 정덕진 씨도 잘 들으셨습니까? 신청곡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에서 타라의 테마를 호세 카레라스가 불렀습니다. My Own True Love라는 제목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제가 아까 첫머리에 영화 흥행으로 사회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흥행 결과를 놓고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부분이 남아있기 마련이지요. 항상 이변이 있고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흥행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직까지 그 누구도 알아내지 못한 흥행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영화 제작자들이 가장 좋아하겠죠? 자, 오늘 신청곡 강남 청담고등학교의 이지연 학생의 신청곡으로 흥행 얘기 마무리할까요? 방송부에 신청했다가 1차에 떨어진 모든 사람들과 듣고 싶다고 하셨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송부 시험에서 2차에서 떨어졌었어요. 이지연 학생 힘내십시오. 베니 앤 준 중에서 I'm gonna be 500 miles, Proclaimers의 노래입니다.